추억을 씻는다 기억을 비운다 난 너를 지운다 난 너를 지운다 추억을 씻는다 기억을 비운다 난 매일 너라는 상처를 지운다 사랑이 올까요 또 다시 올까요 아름다운 날이 내게로 올까요 미치도록 사랑한 그 추억 내겐 아직 너무 익숙한 널 찾고 널 기다리고 네 주위를 맴도는 이 습관들을 다 지울 수 있을까 혹시 너가 내게 다시 돌아와도 널 뿌리치고 그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을까 너와 함께 했던 친구들과 술 한잔 걸치며 네 얘기 나누며 아무렇지 않게 웃을 수 있을까 정말 시간이 다 이겨내줄까 사랑이 올까요 또 다시 올까요 나는 미니 형편 속 네 사진 네가 보고 싶다 술잔을 비운다 노래를 부른다 눈물이 흐른다 그 첫 느낌 그 설레임 내가 다시 느껴볼 수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이 올까요 또 다시 올까요 You.